뮤지컬의 포커스 닥터 스테판 87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닥터 스테판 원년 멤버인 정 실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저 지금 무척 떨려서요. 네, 원년 멤버라고 하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뭐 야구 선수 느낌이 좀 나는데 그렇다고 뭐 창립 멤버 하기도 그렇고 뭐 원조 멤버까지 나왔어요. 아까 사전에 잠깐 얘기할 때는 그건 진짜 어감이 좀 이상하고 첫 멤버는 어때요? 첫 번째로 같이 했던 그리고 이제 잠깐 그 좀 소개를 좀 생각했는데 그 처음에 할 때도 이제 클로즈 트랙이라든지 군사 부분을 주로 맡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정 실장이 빠진 뒤로 이 부분이 좀 약화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클로즈 트랙 연구의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내공이 부족하고 중가보다도 좀 그래서 좀 소가 정도가 어떨까 겸손하게 우리 식군데 너무 우리가 띄워주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보다는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게 이제 오래됐죠. 내내 쭉 그랬으니까 실제로 여기 닥터 스테판의 결합은 안 해도 그 내용적으로는 계속 결합을 했어요. 예.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뭐 뻔한 답이지만요. 잘 지냈습니다. 정말 뻔한 답이네. 야, 우리 닥터 스테판 할 때 정 실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한마디도 안 한 적도 있어.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야.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면 주변에서 띄워주잖아. 그래서 언제 한번 그 버섯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나를 딱 쳐다보면서 아니 버섯? 핵?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회자 또 그 성기자 이런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막 그 띄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나도 아 이랬어. 예리하죠. 그리고 좀 강렬해요. 절도가 있고 스타일도 그래요. 네. 그래서 비록 말은 별로 안 해도 실제 이 닥터 스테판의 내용에 상당분을 함께 준비하고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본인이 어차피 말을 안 할 거기 때문에 말 많은 내가 좀 덧붙여줬어요. 메모를 많이 해왔는데요. 누가? 정 실장. 그래. 빼곡합니다.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 와가지고 오늘 들어오는데 얼마나 준비했을까? 어디 한번 봅시다. 네, 그럼 코리아 반도의 정세부터 진단 바랍니다. 예. 닥터 스테판이니까 어쨌든 진단을 잘해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하는데 크게 정세가 달라질 리가 없잖아요. 곤혹스럽기도 좀 해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에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정세 진단, 정세 분석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뭐냐면 코리아 반도는 항시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고조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표현이죠. 상대적으로 더 고조되는 측면도 있고 코리아 반도의 역사, 시간의 측면에서 더 고조된 측면도 있고 다른 나라하고의 비교, 다른 공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조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긴장 고조의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내내 북이었다는 거. 이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특별 제안이 있고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의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예. 2월달하고 7월달에 남북, 북남 접촉이라든지 또 10월달에 군사당국자 간 접촉 그리고 10월 말 11월 초로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전망이 불투명한 고위급 접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고위급 접촉 회담 만남도 전부 북에서 제안됐어요. 남에서 제안할 때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틀을 북에서 만들어놨어요.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의 고위급 대표단이 남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10월 말 11월 초에 고위급 접촉 합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위급 접촉을 방해한 곳은 어느 곳인가? 그것은 서해상과 내륙에서 세 번의 총격전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를 보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서해상이다, 38선이다 이런 데서 총격전을 하면 상대가 먼저 쐈다 이런 식의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북이 명백하게 제기하는 건 뭐냐면 대북 삐라살포입니다. 10월 11호고 10월 25일 그리고 오늘 새벽 102만 장의 삐라가 살포됐다고 합니다. 지난 25일에도 1차에서 실패하니까 장소를 옮겨서 2차로 해서 2만 장인가 살포했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한 50배에 달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인 박상학이 장소를 옮겨서 2차로 살포했죠. 그런데 역시 대북풍선단장,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민복이요. 이민복. 네. 이민복 그 사람은 늘상 자기가 원조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박상학이 부상하니까. 박상학은 이번에 북에서 조국통일연구원에서 그 백서, 세상에 삐라 살포 백서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7명이 거론됐는데 첫 번째로 거론된 넘버원이죠. 그리고 넘버세븐으로 말미에 거론된 사람이 신동혁인데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는 박상학을 능가해요. 영어로 책을 써가지고 프랑스에서도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뭐 이런 소설이 없어요. 오죽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영상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그 지금 인터넷에 떠 있죠? 예, 유튜브에 신동혁 치면 바로 납니다. 앞으로는 이제 후회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약간 뭐 아쉬워도 초로순 초로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다 그 정도 다 뭐 강보야 더 법적 제재 받고 남한테서 남성을 살고 미국 살다가 다 적군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도 응당이 다른 정신 없고 적을 분양 이거 당 분양해서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대단한 사람들이 남북 북남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죠. 남북 북남 관계는 개선이냐 아니면 파국이냐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반도 자체가 대화냐 전쟁이냐의 갈림길에 있는 거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화두인 남북 북남 관계에서도 개선이냐 파국이냐, 그게 바로 정세의 초점이죠. 국내뿐만 아니고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쟁점이 형성돼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또는 유럽연합인권위원회에서 북의 최고 존엄을 걸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동안 탈북자들 위주로 인터뷰하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북을 마치 뭐 인종청소를 한다든지 수많은 인권과 생명을 말살시킨 그런 인권유린국처럼 묘사하면서 유엔총회를 거쳐서 안보리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권결의안 초안을 그간 한 50개국에 돌렸어요. 유럽연합 일본이 주동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북이 맞불로 다른 인권결의안을 60개국에 돌렸어요. 각각 비공개로 초안을 회람하면서 수정 보완하고 있는데 전자 쪽에서 이제 그 인도네시아 다루스만이라는 친구가 특별보고관이 돼가지고 일종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를 이제 북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북을 그동안 방문하고 싶어 했는데 북이 다 거절했거든요. 좋다, 이번에 방문하게 해주겠다. 대신 북의 최고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권고하는 조항을 삭제라 라고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권한이 없고 관련 제소국 권한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해보겠다 해가지고 상의한 결과가 북이 방문을 확실히 약속해준다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나 쉽죠? 네. 마치 클로즈 트랙에서 합의된 것을 오픈 트랙으로 끌어올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어쨌든 10월 30일 날 그 초안의 원문을 공개했고요. 그동안 비공개로 했던 것. 알만한 사람은 다 봤죠. 이것이 이제 12월 유엔 총회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마치 전쟁 성로의 문제로 남코리아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과 평화에오 진보적인 인류가 아베 정권을 비롯한 일본 구구 세력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처럼 이른바 탈북자 문제를 쟁점화시켜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가들이 북을 압박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남북 북남 간에는 이제 대북 삐라살포가 쟁점이 되면서 고위급 접촉 회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두 개의 인권결의안이 맞붙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일본의 전쟁 성노예 문제하고 북의 탈북자 문제가 또 맞붙고 있는,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남북 북남 관계는 5.24 조치 해제가 쟁점이라면 남측 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태공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것 같고 뭐 민심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지만 실질적으로는 5.24 조치든 세월호 특별법이든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늘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이 일괄 타결될 것 같아요. 일정하게 유가족의 참여를 좀 보장하는 정도 선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가족을 비롯한 광범위한 시민대중들이 광화문 농성투쟁이라든지 서명이라든지 그렇게 투쟁한 거에 밀려가지고 정말 극히 일부를 양보하는, 과연 이것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겠는가, 나아가 책임자 처벌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기만적인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네. 이러한 쟁점들이 지금 코리아 반도의 정세 초점을 이루고 있고요. 북에서는 이제 김정은 최고 리더가 발목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군사업을 지도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있어요. 특이할 점은 최영애가 황병서보다 먼저 두 번이나 호명됐다고 그래가지고 남측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고 있죠. 최영애는 정치국 상무위원입니다. 당연히 먼저 호명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간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부각하느라 그랬죠. 사실 최영애는 전직 총정치국장 아닙니까? 일종의 선배죠. 그리고 현재 당중앙비서로 또 호칭이 되고 있어요. 그 당중앙비서가 근로단체 비서다. 예전에 했는데 지금도 과연 그러겠는가. 최근에 당 조직 지도부를 맡았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그 전에 조직 지도부 제1부부장이었죠. 이번에 최영애가 맡았다. 뭐 이런 억측들이 이제 나돌고 있는데요. 어쨌든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간 부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부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총정치국장을 맡으면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기본적으로 완수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무슨 말씀이냐면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전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맡으면서 장성택 종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김정은 최고 리더의 총참모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이라고 파격적으로 인사이동이 된 것은 군대 내에서 장성택 종파 사건의 여독을 청산하는 임무를 맡지 않았나. 군대가 중요하죠. 장성택은 그간 당에 있었고 정부 쪽에도 세력이 적지 않았지만 당연히 군대 쪽에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다른 어떤 데보다도 군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임무를 맡고 총정치국장을 맡았는데 이제 그간 정치국 상무위원보다 먼저 호명되는 이례적인 그 이 현상이 바로 잡혔다는 것은 그 일이 잘 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봅니다. 정리하면 코리아 반도의 항시적인 군사적 긴장이 북이 대화를 통해서 완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데 비해서 상전 미국을 둔 남측에서 그 반대의 흐름을 조성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완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든지, 이를테면 2월달 같은 경우에 고위급 접촉 이상가족 상봉도 2월부터 4월까지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산도 훈련으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예. 7월 달에 모처럼 마련된 실무자 간 접촉도 역시 오전과 오후가 전혀 다른 분위기라서 깨졌죠. 그리고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었고요. 9월 달에도 코리아 반도 수역은 아닙니다만은 북과 중국을 겨냥한 용맹한 방패 훈련이라는 이름의 핵 선제 타격 훈련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도 북의 고위급 방남단에 의해서 모처럼 마련된 그런 좋은 분위기가 대북 삐라살포 행위로 인해서 두 번 세 번에 걸친 그런 도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완전히 분위기가 꺾이게 됐죠. 그래서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개선이 아니면 파국이고 대화가 아니면 전쟁인데 바로 그 파국과 전쟁으로 가고 있다. 개선과 대화의 노력을 북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전 미국의 뜻을 받들어 남측에서 왼새끼를 꼬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역류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역시 긴장이 고조되면서 파국과 전쟁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물론 북은 그런 부분까지도 다 예상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되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북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바로 그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북의 노력과 인내는 그냥 일방적인 성격이 아니라 상대가 계속 그 반대로에서 그 분위기가 꺾이게 된다면 그만큼 명분이 축적된다. 싸움 준비 완성을 위한 싸움 명분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싸움 준비 완성은 싸움의 실력을 완성하는 것과 함께 싸움의 명분도 완성해야 합니다. 그 명분은 어느 쪽에서 개선과 대화를 통해서 파국과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했는가, 어느 쪽에서 참았는가, 그러한 노력과 참을성을 보인 측에 명분이 있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남측에서는 북측이 보이는 그 노력과 인내를 절대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도 국방위원회 성명이라든지 조평통 석유국 보도라든지 점점 성명의 표현의 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북이 국방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진문개발할 것이다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예, 극악무도한이라고 표현했죠. 우리 공화국은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소동을 무자비하게 진문개 버릴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다. 가장 악랄한 이 정책이 세기와 연대를 넘어 오늘도 강행되고 있는 데는 변하지 않는 미국의 성냥이 본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본성은 지금까지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책동에서 그 정치가 백일화에 드러났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핵보금을 없애버리고 끈질기게 벌리고 있는 북 핵폐기 소동이고 우리의 생존권을 끊어버리기 위해 악착스럽게 펴고 있는 전대미문의 제재 소동이며 평양을 석권하고 공화국 국방부 전역을 강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벌리고 있는 핵공갈과 대규모적인 침략전쟁 연습이다. 최군인은 지금까지 핵 문제를 걸고 벌려온 대조선 고립압살 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헐뜯고 사회주의 체제를 흔들어버리고 미친 듯이 놀아대고 있다. 국회를 발동하여 주진함께 내정간섭적인 북인권법까지 채택해놓고 그에게 좋아요 우리 제도를 허물고 정부 전복을 유도하기 위한 인권소동의 도수를 체계적으로 높여왔다. 얼마 전부터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 인권리사회를 조정하여 북인권 상황을 전담한다는 그무슨 조정위원회까지 날치기로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북인권 보고서와 그무슨 교리까지 만들어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반과국 인권 소동을 세계적 범위로 확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보고서나 교리를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이 골수에 밴 남선 당국자들과 같은 하수인들, 그리고 제 고향, 제 집, 제 혈들마저 줘버리고 달아난 인간 쓰레기들이 주워 섬긴 거짓 자리와 과장된 자리에 기초하여 미국이 집중 날조하였다는 데 있다. 바로 이러한 노름의 앞장에 보기만 해도 흉물스러운 캐리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수급 사안권들이 서 있으며 일본과 남조선을 비롯한 오중이 또중이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다. 요즘에는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이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가 현 세계와 공존할 수 없는 악의 체제이며 우리나라가 인권이 없는 가장 암울한 나라라고 목이 터지게 고화되고 있다. 지어 우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비거석이까지 앉혀버리고 오리석게 책동하고 있다. 유엔 총회를 앞둔 10월 말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이러한 반과국 인권 소동은 더욱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하여 나라의 최고 리익을 대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 2. 미국의 반과국 인권 소동이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제도 붕괴를 노린 악랄한 음모로 번져지고 있는 이상 그를 짓부시기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강경 대응 선전을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에게 포고한다. 3.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 문제를 고실로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 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 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그 조정 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인권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인 사회주의 제도를 더욱 굳건히 수호해 나아갈 것이다. 성명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다라며 최근에는 지금까지 핵 문제를 걸고 벌려온 대조선 고립 압살 책동이 맥을 추지 못하게 되자 잊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헐뜯고 사회주의 체제를 흔들어 버려고 미친 듯이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요 문장 중요한데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국주의가 사회주의를 대하는 정책이에요. 이거 바뀔 리가 없죠. 예. 적대적 모순 관계니까. 미 제국주의가 조선 사회주의를 상대로 걸고 있는 두 가지 문제는 핵 문제하고 인권 문제예요. 근데 사실 핵 문제야 실제 핵을 사용한 측도 미국이고 수시로 핵 공격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미국이고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것도 미국 아닙니까? 네. 인권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학교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사회. 수많은 사람이 실업당하고 모욕당하고 그 의료보험이 새로 생기긴 했지만 완전히 누더기로 엉망인 그런 사회가 무상치료, 무상교육에 실업도 없고 물가도 안정돼 있는 그런 북을 보고 인권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탈북자라고 하는 것도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보니까 북에서 그간 인간 쓰레기라고 했는데 그 백서에 나온 사실이 맞다면 인간 쓰레기 이상이죠.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듣고 북에 뭐 수용소니 뭐 참사니 인권유린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이제 존엄이라고 하면 이제 최고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최고 지도부 또는 당중앙이라고 이제 좀 넓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북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체계가 확립된 사회이기 때문에 머리 숫자 이끌 영자 영어로는 그냥 리더예요. 이제 great leader 이렇게 위대한 뭐 영도자 뭐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붙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간단히 최고 리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에서는 제1비서고 국방위원회에서는 제1위원장이고 군대에서는 최고 사령관이고 이 세 가지 호칭 다 하면 길잖아요 너무. 예.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그 나라 인민 민중들이 불러주는 대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박근혜도 대통령이라고 호칭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사회의 민중들이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대통령 역할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른바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당장 퇴진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꺾어서 이른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령당 대중이 통일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의 최고 존엄이자 곧 북의 체제예요. 사회주의 체제. 그래서 늘상 북의 최고 리더를 공격하면 북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다 또는 북의 체제를 모독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 내용입니다. 이어서 얼마 전부터는 우리의 인권 문제를 국제화할 심산으로 유엔 인권이사회를 조정하여 인권 상황을 전담한다는 그 무슨 조정위원회까지 날치기로 조작해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북인권보고서와 그 무슨 결의까지 만들어 유엔 총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세계적 범위로 확산시키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여기서 초점은 북에서도 이제 그런 인권소동이 있지도 않은 인권 문제인데다가 늘상 해왔기 때문에 단련이 돼서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번에 다르스만 특별보고관이 언론에 공개한 초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의 최고 지도부, 최고 존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회부하는 권고 항목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실명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수 언론들에게는 선정적으로 다룰 만한 거리가 돼요. 그래서 뭐 언론들을 완전히 덮었죠. 남측도 마찬가지고요.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물론 실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23일 중국에서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초안에는 추상적으로 표현하지만 언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선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북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도 그거 조항 빼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방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협상으로 삭제시키려고 하는 거고, 그들도 어차피 이거 언론 보도용이니 그렇게 상세해서라도 북을 방문한다면 그거 성과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반색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피고서기까지 앉혀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 있다며 조성된 상태와 관련하여 나라의 최고 이익을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첫째,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인권 공세가 극단의 지경에 이른 이상 그 관계 세력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호의 용서도 없이 대를 이어 가장 처절하게 결산한다는 것을 미국에 정식으로 통고한다. 예, 미국에 했고 대를 이어서 결산한다. 여기서 이제 통고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예, 통보는 이제 상호적이고 통고는 일방적인 거예요. 네. 둘째,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와 제도 붕괴를 노린 악랄한 음모로 번져지고 있는 이상 그를 짚부시기 위한 우리식의 새로운 강경 대응 선전을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에게 포고한다. 예,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고 대응 선전을 포고한다 이렇게 했어요. 선전 포고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부분이 담겨있는 내용이에요. 실제 그 안의 내용에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외교적으로 언론적으로 패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맘먹고 어떤 한 나라를 악의 축이니 뭐 인권 유린국이니 악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물론 외교적으로 국제 여론적으로 대응 투쟁을 벌립니다만은 북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 선전은 군사력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엄포를 놓으면서 제압하려고 하는 북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 항목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인권 문제를 구실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추구하는 불순한 침략 공조를 정의와 진리의 반미 공조로 철저히 짓부셔버릴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것은 세계고 정의와 진리의 반미 공조를 호소한 거죠. 앞에 미국이나 그 추종 세력에게는 통고 또는 포고를 하고, 그렇죠, 적대적 모순관계를 말합니다. 반면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는 인류들과는 반미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조라는 것은 이제 통일전선을 말합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주력군과 보조 역량을 묶어주는 수단을 말하는데요. 북에서는 구체적으로 김일성 주석의 세계혁명론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제반미 통일전선이 조직 수단이고 반제반미 공동행동이 바로 투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미 공조라고 표현한 건데요. 좀 더 생활적인 표현이죠. 공조는 이제 공동보조의 약칭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주력군과 보조 역량을 묶어 세워주는 통일전선이 가능하게 하는 그 주력군이 있겠죠. 네. 예, 주력군은 국제적인 반제반미 무장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북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쿠바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굳이 비유한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의 두 팔이면 이란과 쿠바는 두 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대자본이 미유럽 제국주의를 한 축으로 하고 브릭스를 다른 축으로 하는 시소게임의 체계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브릭스의 핵심인 중국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견인하면서 동맹을 맺은 것은 유대자본이 아니고 북이라는 것. 이것은 유대자본이 소련 동굴을 붕괴시킨 이후 이 지구상에서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한 관권적 국가인 북을 고립압살하려는 데서 실패한 것 하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타격한 뒤에 반제반미, 반유대, 반이스라엘, 이슬람 세력을 말살하려는 책동이 분쇄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솟아오르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반제반미, 반유대, 반이스라엘, 이슬람 세력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된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중국과 러시아를 북이 군사적으로 견인하면서 굳건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것. 이것은 유대자본이 제1차에서 5차에 이르는 북미 반미 대결전 기간 동안에 가장 큰 세 가지 전략적 패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은 북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반미 무장력의 기초에서 광범위한 제3세계 국가들과 반미 공조를 펼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로 이 국방위원회 3항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20여 년간의 조미 핵 대결이 우리 공화국을 강유력한 핵 억제력과 최첨단 전략 전술 로켓을 보유한 최강의 군사대국의 지위에 올려 세웠다면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벌이는 오늘의 불순한 인권 소동은 세계적 규모에서 반미 공조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년이라는 게 바로 이제 1차에서 5차에 이르는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죠. 1차야 2차는 북미 대결전, 3차, 4차, 지금 5차는 반미 대결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북을 고립압살하려고 하다가 북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고 중동에서 반미 이슬람 세력을 작살내려다가 역시 이란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인권 소동이 결국은 반미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반미 공조의 열풍을 일으키면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20년간 직접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켜서 정권,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북이든 이란이든 군사력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인권소동으로 북을 비롯해서 제3세계의 나라들을 어찌해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반미공조만 강화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난 20년간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힘으로 어찌해보려다가 그 반대 세력들 북이나 이란이 힘이 세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말로 북이나 이란을 비롯한 나라들을 어찌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북을 비롯한 제3세계의 나라들의 반미 공조를 강화할 뿐이다. 전자는 무장력, 주력군을 강화시켰고 후자는 통일전선, 보조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북의 이론대로 또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서 절묘하게 표현한 내용이죠.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혹시 뭐 이런 질문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좀 전에 얘기하셨던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일단 두 번째에 관련해서는 이제 군 관련된 건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핵 확산인데 이것을 이제 제3세계 국가에 전파해주겠다라고 해석해도 될지와 그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해석했을 때 그 북이 내 옆에 지금 좌우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으니 미국 싫어하는 나라들은 나와 같이 따라가자 뭐 이런 형태로 좀 읽어도 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고요. 1항, 2항은 이제 군사적이고 3항은 이제 외교적인 것입니다. 이제 군사적이라는 건 이제 무장력, 무장투쟁과 관련되고 외교적이라는 것은 이제 통일전선 공동행동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반미 공조라고 하면 일단은 통일전선과 공동행동 대중투쟁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무릇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변증법의 이치처럼 바로 이 무장력과 통일전선이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통일전선은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보조역량 자체가 통일전선이 아니라 주력군과 보조역량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1, 2항과 3항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반미 공조가 단순히 통일전선을 형성한 공동행동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무장력을 강화시키고 무장투쟁까지도 함께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개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적이라 표현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북은 부토 총리가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탁한 대로 파키스탄을 핵무장 국가로 만들어졌어요. 그 대가로 98년도에 북이 하고 싶었던 수소폭탄 실험이라든지 원자탄 실험들을 파키스탄에서 핵실험했을 때 그 직후에 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란을 군사 강국으로 만들어주면서 2006년에는 18개 핵미사일을 배치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미얀마를 주목해서 군사적인 공조를 강화시켜 나가는 와중에 정권이 바뀌면서 그렇게 파키스탄과 이란과는 다른 결과로 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직접 잘 아는 사람 통해서 들은 사실이기도 한데 체게바라의 그 마지막 삶이 보여주듯이 쿠바는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의 각국 혁명 투쟁을 무장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쿠바가 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라틴에서 북의 군사적인 지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력하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미 공조라고 선언하는 부분이 심상치 않다. 이것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핵확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 파키스탄은 좀 후에 꺾이긴 했습니다만 이란은 성공적으로 북으로부터 핵확산이 이루어진 좋은 사례거든요. 설사 핵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로켓탄, 전술 로켓탄, 북이 올해 최첨단 전술 로켓탄 발사 시험을 했는데 그 정도 성능은 아니더라도 이를테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배비한다라는 말로만으로도 서방세계 충격을 준 S-300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를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북이죠. 러시아는 못하는 것을 북은 하지요. 중국과 러시아는 좀 다릅니다. 이런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유엔을 통과하려면 결국 상임안보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가 필수적이죠. 근데 이미 중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그렇게 괴롭힌 게 바로 이런 인권소동이거든요. 소련 동과 무너지는데도 기여를 했고 그 이후에도 푸틴 정권을 괴롭히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이고 더구나 중국은 지금 홍콩에서 반정부 반공산당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배후조정 세력이 미국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 대사관 측에서 시위대 학생들에게 장비를 지원해준다든지 뭐 등등 구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이 정도라면 실제는 더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홍콩의 시위 학생들이 베이징까지 가서 원정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판입니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이긴 하지만 좀 특수하거든요. 오랫동안 영국 통치하에 있었고 중국으로 귀환됐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은 단순히 홍콩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티벳의 달라이라마라든지 뭐 파룬공이라든지 뭐 중국의 정치수라든지 천안문 사건이라든지 계속 인권 시비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과 정확하게 동병상련이에요. 같은 심정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북의 최고 존엄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된다는 것은 중국의 최고 지도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될 리가 없죠. 어쨌든 유대자본이 조정하는 미제국주의, 유럽제국주의는 중국과 러시아를 북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는 전략적으로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가령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아시아태평양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안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전략은 북만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위협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결과 당연히 북과 중국, 러시아가 군사적인 관계나 정치, 외교, 심지어 경제적인 측면까지 관계, 동맹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국제적인 반미 공조를 중국과 러시아가 추동하는 것은 그 두 나라의 정책과 노선이 아니에요. 두 나라의 정책과 노선과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이런 국제적인 반미 공조는 오직 북만이 기치를 높여들고 주동적으로 목적지적으로 추동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군사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지원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과거 소련이라면 적극적이었죠. 중국도 모태통 주은내 시절에는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이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인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국제적인 반미 공조는 철저하게 북이 추동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냥 따라갈 뿐이다. 옆에 간판으로 가끔씩 안보리에서 반대편을 던져주는. 러시아는 조금 나은데 중국은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자원들을 사재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미 제국주의보다는 좀 좋은 조건인데 미 제국주의, 유럽 제국주의보다는 좀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자원을 약탈해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질상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이 제국주의는 아니지만 지배주의다. 그래서 제3세계 민중들은 그런 지배주의적인 그 부정성을 느끼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주의다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조건 하에서 중국이 국제적인 반미 공조를 조직하고 추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국제적인 반미 공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거꾸로 가지만 않아도 다행이죠. 친미로 돌지 않고 비미 수준에서 머물기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거.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반미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그릇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북의 조국통일연구원이 반공화국 삐라살포 백서를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통일연구원 백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반공학 삐라살포 책동의 범죄적 진상을 밝힌다를 24일 발표했습니다. 백서에서는 그 어디에도 조선반도에서처럼 주권국가의 신성한 영토의 국가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모독 중상하는 삐라들이 매일같이 뿌려지고 이로 인하여 총격전까지 벌어지고 있는 곳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동에서 그 치열한 이라크, 시리아, 또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서도 이런 행위는 없죠. 국제법상으로 삐라살포가 심리전의 일환으로서 전쟁 행위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전투 중인 나라에서도 이런 삐라살포는 없다는 거. 하여튼 코리아에서의 반북 소동은 세계 최첨단이다. 심리전도 좋게 말해 첨단이지 가장 악질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 북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어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그 무슨 인권투사로 분칠하여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내몰고 있는 악질 탈북자 놈들은 하나와 같이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냥 두어서는 안 될 범죄자 무리 인간 추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정세 말씀해 주실 때 넘버 3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백서에서 넘버 3가 아니고 아니, 넘버 1에서 넘, 7. 넘버 7. 넘버 3는 영화 제목이고 넘버 1에서 넘버 7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백서에서 이 넘버 3 잘못하면 살인나요. 여기 한석규 넘버 2라니까 왜 넘버 3야 이래가지고 재떨이하고 둘이 넘버 2 경쟁하다가 가만있어 봐. 나중에 어떻게 됐더라. 아, 한석규가 결국은 이제 조폭 보스를 이제 배신하고 최민식 검사하고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소탕하는 한석규 그때가 좋았어. 한석규 아니면 누가 그런 연기를 할까 싶은데 그 캐릭터에서 재미난 거는 재떨이예요. 아, 그 재떨이가 등장하는 과정도 한석규 말고 다른 세력이 그전 넘버 2 자리를 경쟁했던 세력이 쿠데타를 벌여가지고 보스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깨어났던 이제 보스한테 한석규가 울분을 토하면서 아, 뭐 배신했다고 막 이러면서 어디 그 여관방에 피신해 있었는데 그 보스가 역시 보스답게 이래서 히든카드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들잖아. 하면서 이제 재떨이를 부른 거야. 박상면? 송강호원. 아니야, 박상민이야. 박상민. 그 캐릭터 괜찮아요, 재떨이. 유머가 넘치는 영화죠. 근데 그런 조폭 영화의 그 보스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감옥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옥을 좀 길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짜한, 유명한, 악명 높은 그런 보스들을 감옥에서 적지 않게 만났어요. 그런 보스들은 상당히 예의가 있어. 겉으로는 속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아주 절도가 있어요. 한 교도관이 나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그 보스가 이제 같이 공장에서 일을 해도 다른 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면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요즘 보스들은 힘 쓰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머리 쓰는 게 초점이야. 그렇잖아요. 네. 네. 뭐 좀 얘기가 곁으로 샜는데 재밌었어요? 네. 저도 모르게 넘버 3를 넘버 1에서 넘버 7까지 북이 낱낱이 폭로했는데요. 먼저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성학에 대해서는 애비가 대외사업 부분의 중요 지책을 맡고도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를 훔쳐 해외에 팔아먹고 국가 기밀까지 빼내는 간첩 행위를 하여 적발처단되게 되자 일본으로 도주한 중범죄자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잠깐만 네. 그러니까 대북 삐라살포의 박상학이 적극적인 것은 이해가 되죠? 네. 네.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왜 죽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쨌든 아버지가 죽었다 이런 거예요. 일단 그 공개된 사실만 보면. 근데 과연 박상학은 북에서 죄를 지은 건 없겠는가? 그냥 단순히 도주만 했는가? 워낙 짧게 백서에서 표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들은 정말 깨끗하게 잘 살았을까? 깨끗하게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그렇다고 바로 튀는가? 그렇죠? 지금 박상학이 버리고 있는 것은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또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 만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사회자가 그 지적했듯이 그럴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박상학은 북에서 다른 잘못을 한 건 없겠는가? 아버지 단독범인가? 아버지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는 아버지도 있지만 가족을 위한 게 있어요. 돈을 벌어서 저승까지 짊어지고 가겠어요? 모를 리 없다. 박상학 스스로도 아버지 못지않은 중재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다음으로 처단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튀지 않았을까? 네. 두 번째로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북풍선단 단장 이민복은 잠깐만요. 네. 직접 돕기라는 거는 북한 동포에게 삐라를 직접 전달하는 이런 뜻이에요. 네. 뭘 다른 걸 도운 게 아니라. 이민복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102만 장 뿌린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이민복은 농업연구 사업을 하게 되었지만 일은 하지 않고 달러에 환장되어 협잡, 밀수, 비법 월경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우리 법기관은 물론 중국 공안기관에까지 체포되는 등 더 이상 배견하기 어렵게 되자 만삭이 된 척까지 버리고 도주한 짐승만도 못한 추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법 월경이라는 것은 이제 글자로 보면 명백한데 이제 소리로 들으면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비법, 법을 어기면서 월경, 국경을 넘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밀수도 하고 뭐 뭐도 뭐도 하고 이러면서 돈을 번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북의 그 백서에서 이렇게 소개한 내용을 보면 일은 안 하면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거기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사회인데 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사회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사람이니까 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만 하는 건 아니고 걔 중에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건달을 부리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제 건달은 이제 조폭을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 사실 건달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와전돼서 이제 건달끼를 부리고 뭐 건달을 부리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배짱이죠. 배짱이는 좋지. 이미지가 배짱이는 좋잖아, 사실은. 그치? 개미하고 배짱이. 그래, 개미 배짱이에서는 그 뭐 그런 정도인데 네. 사실은 일반적인 곤충으로 보면 배짱이는 괜찮아. 무슨 뭐 바퀴벌레도 아니고. 그치? 독검이라든지. 배짱이는 뭐 양반이지. 지금 보니까 뭐 만삭이 된 철을 버리고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급하게 됐다 자기가. 이러니까 이제 먼저 튄 거죠. 가족 때문에 이웃이라든지 사회에 해를 끼쳐서도 안 되지만 그냥 인간 된 도리로서 가족을 챙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버린 이런 사람을 두고 이제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잖아요. 금수는 자기 이른바 가족들은 어떻게든 챙기거든요. 그 버리는 금수 없어요. 짐승도 가족은 챙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니까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본인은 새벽에 백이만 장을 뿌리면서 그래서 빨리 북이 붕괴돼야 가족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뿌렸는지 모르겠어요. 또는 남이 와서 이미 또 새살림을 차렸는지도 모르고 살림을 차리고 안 차리고는 사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만삭이 된 철을 버리고 도주해서 북을 직접 돕기 위해 새벽에 백이만 장을 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통 영화나 소설에서 그 캐릭터가 결코 좋게 묘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세 번째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순경은 타이 주재 우리 대사관 참사로 있는 기간 주세금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일삼은 추잡한 변태 성욕자 모리간상배 800만 달러의 공금을 사치하여 해외에 비밀 구좌까지 내오고 마약 밀수, 밀매의 범죄를 저지르던 나머지 국가의 중요한 기술을 팔아먹고 국가 전복 음모까지 꾸미다가 사실이 드러나자 월남 도주한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보니까 뭐 아주 화려한 사람이네. 넘버 3인데 이 사람도 왜 내가 넘버 3냐라고 할 정도네. 박상학이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시 내가 좀 보는데 네. 왜냐하면 넘버 2, 넘버 3가 너무 화려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상학을 넘버 1으로 했을 때는 더 이유가 있는데 지면상, 분량상 아마 간략하게 한 것 같아요. 거기 그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화, 북을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꾸겠다. 자본가가 주인인 세상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죠. 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이 주인인 사회죠. 민주주의의 한자 그대로 민이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진보적이거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하고 맥락이 닿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독재라고 하고 자본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죠. 네. 독재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들에게 민주주의라고 노동자 민중들에게 독재라는 사회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민주주의를 하고 자본가들에게 독재를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아예 자본가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본가를 만들고 자본가가 주인인 세상으로 바꾸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죠. 뭐 공금 횡령도 적지 않고. 근데 인상적인 건 이제 변태라는 말과 전복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에요. 넘버 쓰리. 역시 넘버 쓰리가 중요한 것 같아. 네 번째로 북한전략센터 대표 강철환에 대해서는 일하기 싫어하면서 공장 재산을 훔쳐 팔아먹은 것으로 하여 법적 제재를 받았으며 무직 건달뱅이로 떠돌이를 하다가 개인 재산 절도 행위로 또다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자 남조선으로 달아난 전과자라고 밝혔습니다. 그 조폭들이 자기들은 건달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런 체계, 규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그래요. 네. 양아치라고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 그렇죠. 건달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하늘에 다 다른다는. 그렇지. 내가 그거 설명할까 말까 내가 확신이 안 들어서 한번 조사하고 내가 설명하려고 하늘 건자에 달을 달자. 도달할 달자. 네. 그런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 근데 이제 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썼죠. 역시 일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야죠.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북한 전략센터나 그 제목이 이상하네. 북한 전략이 뭐야? 이를테면 뭐 북한 붕괴 전략이라든지 또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한다면 모르겠는데 북한 전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이 사람이 일만이 아니라 학습도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 북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으면 개념은 정확하게 쓸 텐데 이제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북에서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어요. 남에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남에서는 남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자꾸 쳐들려고 하죠. 근데 북에서는 그 반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해외로 튀어가지고 지금 대단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로 국회의원 조명철에 대해서는 대학 교원이었으나 자질 부족으로 교단에는 한 번도 변변히 서보지 못하였으며 유부녀들과 치정관계를 가지다 못해 제자인 여대학생까지 강간하여 색광으로 소문나자 외국에 유학 나가 있는 기간에도 주색에 미쳐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어 무위도식을 추구하다가 괴뢰정보기관의 미인계에 걸려 도주하고는 자칭 박사로까지 둔갑한 사기 협작군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변사토가 연상되는 것 같아요. 그 춘향전 말고 방자전에 나오는 변사토 있거든. 그 연기 그 잘한 친구 있어. 굉장히 재미난 친구. 그 친구가 술집에서 난동 부리는 거 있잖아. 왜 네. 춘향이 안 데려오냐고 하면서 아, 그 친구 인상적이야. 그 전에 이몽룡 만났을 때 과거를 보는 이유가 뭐냐고. 아 맞아 그 친구지. 네. 그 무슨 말이야 그게? 사토께서 청하시는데 어디서 한다 안 한다. 아니야. 각자 사정이 있는 거야. 안 그래? 예. 저기 대신 옆에 앉아가지고 술 좀 따라주거라. 응?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기생이 아닙니다. 기생이 아니야? 기생 딸 아니냐? 그렇게 막무가내 소리를 하실 거면 기생하고 나누시지요. 뭐가 그렇게 도도해? 어? 사토, 너무 어려서 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요. 너여 보십시오. 이 고을 엉망진창이로구나. 이놈 좀 잡아봐라. 잡아보라고. 사토! 내가 뭐 대단한 거 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좀 한 잔 따르라는데 건방지게 굴어. 생긴 것만큼이나 하는 짓도 못났구만. 2년 알아들을 때까지 가뒀더라. 그리고 이놈은 돼진 거냐 그놈? 아, 아 취해갖고 가야겠다. 북은 남보다 도덕 수준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북에서 뭐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남에서는 강간급이에요. 근데 보니까 북에서 강간을 했네. 그런 사람이면 뭐 거의 준살인마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해했죠? 북에서 절도는 남에서 강도 이런 급이기 때문에 북에서 강도를 했다는 것은 거의 이건 뭐 살인 행각을 한 정도. 북에서 생활할 수 없는 거죠. 그래 당연히 튀죠. 그런 사람이 남에 와서 그 버릇을 바로잡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북같이 절제되고 근엄한 사회에서 그랬는데 남같이 그게 완전히 문란한 사회잖아요. 그렇죠? 룸사롱이라든지 뭐 완전히 그 풀어져 있는데 여기서 조심하면서 살 것 같지 않아요.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이제 조명철 동생이 이제 한마디 했다는데. 아니 제가 무슨 인권에 대해서 논할 체면이나 있답니까? 예? 사람이라는 건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여기다 버리고 달아난 부모, 자식, 초자 이거 덜 봐야 될 의무는 자기는 없습니까? 예? 옛날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귀신은 종에 막히고 사람은 종에 막힌다고. 예? 제 할 바나 똑똑히 하구설이 있다고 개수작 치자라고 있죠. 보러 먹을 일이 없어서 예? 자기가 나서 자란 예? 고향, 부모, 조국 팔아서 제 생계를 이제 이어가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남측에 와서 이제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씩 박근혜 새누리당이 이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그렇죠? 북을 전담하면서 반북 발언들 해대고 그런 걸 보면 새누리당이 어떤 당인지를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네. 여섯 번째로 뉴포커스 대표 장진성, 본명은 위철현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학 공부를 마친 후 건달을 부리며 여색에 빠져 윤간 행위까지 감행하였는가 하면 공금 3천 달러를 횡령해가지고 도주하고서는 이름과 경력까지 위조하고 더러운 입나발로 연명해가는 추악한 인간 폐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하면 단계로 추행 있고 강간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가 윤간이에요. 여러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남측에서도 그 형량이 세죠. 아, 북에서 그냥 그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 틀 수밖에 없죠. 또 역시 남에 와서 온전히 잘 지낼지. 아주 그 위험한 사람들이네요. 여성들이 주의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네. 그 재벌을 개 못 준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렇죠? 속성, 습성화됐기 때문에 마약 환자가 금단현상 때 막 몸 떨듯이 때때로 증세가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이래서 북이 그간 인간 쓰레기라고 표현했는데 그 설명을 이번에 처음으로 한 거거든요. 제대로 다 갖고 있다가 지금 쓸 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고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넘버원의 버금가는 넘버세븐의 신동혁은 본명은 신인근이고 이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하고 도적질만 일삼다가 2001년 6월에는 13살 난 소녀를 강간하는 치떨리는 범죄를 저지르는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도주한 추악한 범죄자로 낙인했습니다. 13살이면 여기 초등학교 6학년? 예. 네, 초등학생을 강간한 놈이네. 그리고는 이제 책이 영어로 번역돼서 그 베스트셀러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나 제국주의 세력이 밀어주니까 가능한 거죠. 네. 참 듣고 나니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 우리 민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가장 추물들이죠. 북에서는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미 제국주의 꼭두각시가 돼가지고 온갖 왜곡, 모략, 심리전에 천병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이제 북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지금 1에서 7위라고 했는데 보니까 모두 1위야. 다들 그 1위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고 순위가 의미가 없을 정도고 그리고 이를테면 북이 이제 뭐 잿빛 승냥이 김간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명박이다 뭐 이러면 이제 뭐 전쟁이라면 뭐 처단 일순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북을 배반하고 심리 모략전을 악질적으로 전개하는 탈북자들은 영순인 것 같아. 네. 예, 1순위를 넘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 심리가 그래요. 북에서 그렇게 무상교육, 무상치료, 온갖 사회적 혜택을 누리면서 자랐는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가정마저 버린 채 튀어서 그래도 조용히 지내면 모르겠는데 가장 악질적으로 반북 모략 심리전을 가장 악질적으로 벌이는 그런 것을 보면 가장 큰 배신감과 함께 격분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영화에도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변절해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갈수록 더 도수가 높아져요. 그 시키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갈 생각이 없어. 야, 잠깐 이용해 먹고 버리는 수단으로 생각할 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욱 극단적으로 행동하게 한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말로는 좋을 리가 없죠. 이제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는 게 이제 상례죠. 예.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 동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동정하기에는 너무 질이 안 좋네. 정말 질이 안 좋아요.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맨 앞장에 서서 펼치는 대북 심리전, 음해 모략 선동은 그 자체가 전쟁 행위거든요. 네. 사라예보에서 열린 총성 한발, 올해가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인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도화선이다. 최근엔 대북 비라 살포했습니다마는 뭐 어디 가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책을 쓴다든지 뭐 유튜브에 뭘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코리아 반도의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계속 총성을 올리고 있다.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있다. 그 점이 가장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어떻게든지 관계를 개선하고 긴장을 이완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벽에 백이만장의 대북비라라.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으로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나 평화운동가들이 저지할 것이기 때문에 게릴라식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예. 네. 사실 그 대북비라 그 잘 전달도 안 돼요.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은 그 쓰레기 투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발했어. 실제로 떨어진 거 보면 딱 쓰레기예요. 네. 그리고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뭐 달러가 들어간다, 뭐 초코파이가 넣는다 그러는데 그 기본은 그 전단 삐라죠. 거기 아주 악질적이고 저질적인 내용이에요. 아주 선정적인, 색정적인 내용도 있고. 그리고 이걸 좀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달러라든지 뭐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넣기도 하는데 아무리 미국과 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넣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 추잡한 것은 거기에 포르노와 관련된 이런 것들도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이 그런 거죠. 지난번에 그 한 그 이 목사가 단둥에서 국수 공장하다가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평양에 직접 들어갔잖아요. 만수대 그 교회 건설하겠다고 지하 교회가 늘어야 동구처럼 멸망한다고 이러면서 그러다 잡혀가지고 나중에 기자회견했는데 이 사람도 가지고 들어간 게 성경책만 아니라 음란물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20만 장 뿌리고 뭐 100만 장을 뿌리고 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 이민복이 뿌린 그 전단 살포 풍선을 지난 10월 10일 북이 조준 격파한 거예요. 기구 소멸 전투로.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새벽에 뿌렸는데 이것이야말로 북을 결정적으로 자극하는 거죠. 사실은 지난 25일 1차에서 실패하고 2차에서 뭐 뿌리긴 했는데 존재감이 좀 미미해서 언론들이 살포하는 걸 저지했다. 또는 결국 살포됐다. 이런 식으로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북도 좀 애매하니까 남측에 전통문으로 삐라 살포하면 접촉은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정도 선에서 그쳤는데 이번 새벽에 100만 장을 뿌렸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고위급 접촉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위급 접촉은 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는데 그게 없어진다면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파국으로 가고 있었던 판에 더욱 파국으로 가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이민복이 한 거죠. 아 오늘. 네. 만득이라고 하나 만득이? 네. 만득이가 뭐지? 만득이 이렇게 손으로 쫀득쫀득하게 만든. 그 뭐 어디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데 나온 건 아닌가? 완득이라고 하는 영화는 내가 봤어. 네, 만득이라고 만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 또 만득이 그 애들 장난감 같은 건 나도 봤어. 네. 근데 그 만득이는 그 애들한테 네. 그 즐거움이라도 주지. 그죠. 부모님이 민복이라고 뭐 모르긴 해도 좋은 이름일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 과연 이런 짓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슬아슬한 간당간당한 고위급 접촉의 가능성을 끊어버린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 파국으로 가게 만든 중대 범죄죠. 전쟁 범죄예요. 이것은. 네. 전쟁을 일으키는 1차 대전을 발발케 한 사라예보의 총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조국통일연구원이 삐라살포 백서까지 발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 재행을 폭로한 사례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북도 격분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싸움 명분이 축적된 것이다. 싸움 준비 완성에 더욱 가까이 갔다. 요즘은 북에서 싸움 준비 완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싸움 준비를 더욱 완성이라고 해요. More. 최근에 그 쌍방 실동 훈련을 김정은 최고 리더가 직접 지도했는데 그때는 더욱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훈련이라는 표현보다는 판정, 검열 이런 표현이에요. 네. 이미 훈련은 끝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실력을 확인하는 그러나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실력이 더욱 발전하는 이미 끝난 준비를 더욱 완성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결정적인 싸움의 명분을 쥐어주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삐라살포, 전단살포는 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는 거. 실제 총격전보다 더욱 뚜렷한 것이 바로 이런 대북 삐라살포입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는가. 그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 누가? 탈북자들이. 전체 탈북자가 아니라 극히 일부의 탈북자들이죠. 네. 그냥 생계형으로 탈북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주구형 탈북자는 탈북자가 이제 생계형과 주구형 두 종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주구형 탈북자들이 바로 코리아 반도를 전쟁으로 몰고 가는 현재 천병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보다는 범죄자도 맞을 것 같은데요. 범죄자라고 하면 남측 자체에 범죄자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의미의 표현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탈북 범죄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일부 탈북자들이 정말로 심각한 범죄행위 북에서 저지른 것도 경악할 만한 낯뜨거운 범죄들인데 남에서 벌이고 있는 것은 그것을 훨씬 넘어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쟁을 충동질하기 때문에 이것은 북에서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단순히 1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 만배 훨씬 더 위중하다는 거 본인들이 모르진 않을 텐데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뭐 될 대로 되라. 혹시 이렇게 해서 북이 멸망하면 뭐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행을 바라면서 더 극단적으로. 일종의 이거 정신병이에요. 그 행위 자체로 인한 사회적인 단죄도 있겠지만은 스스로 자기 분열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그런 과정으로 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백서에서는 북에서만이 아니라 남에서도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된 사례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네, 백서에서는 쓰레기는 어디에 가져다 놓아도 역시 쓰레기라며 우리 공화국에서 중재를 짓고 조국도 부모 처자도 형제들도 다 버리고 달아난 정과 무리자들이고 배운 것이란 건달과 성추행, 살인, 절도 행위밖에 없는 인간 쓰레기들은 남조선으로 도주한 후에도 그러한 범죄의 악습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2007년 6월 부산에서 돈도 없이 술을 퍼마시다가 값을 요구하는 주인을 목졸라 죽인 사건, 2008년 7월 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타먹은 사기 협잡 행위 사건, 2011년 초 남녀를 공기총으로 위협하고 돈을 강탈한 사건, 올해 부산에서 삼국을 통해 마약을 밀수, 밀매하다 적발된 사건을 열거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계례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1년부터 현재까지 살인, 강간, 마약 등의 강력 범죄로 체포된 탈북자만도 170여 명에 달하며 범죄를 감행하고 감옥살이를 하는 탈북자는 2011년 51명, 2012년 69명, 2013년 86명, 2014년 97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 남조선의 북방문제연구소는 탈북자들의 5분의 1이 범죄의 수렁에 빠져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쓰레기는 어디에 놔도 쓰레기라고 하는, 북은 이제 인간 쓰레기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남측에서 이 일부 탈북자들이 벌인 범죄 행각들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어요. 남측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 그런 거니까. 근데 세상사가 그렇듯이 잡힌 것만 이런 거고 안 잡힌 거, 드러나지 않은 것은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러니 재벌을 개 못 준다고 북에서 했던 짓을 과연 남에서 안 하겠는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남에서 하죠. 그래서 탈북자 일반의 인식도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언론에 부각이 되고 그걸로 어떤 돈을 받는다든지 유명해진다든지 실제로 이런 대북 삐라를 살포한다든지 악의적인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돈을 받아요. 대북 풍선단이 유지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새벽에 뿌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돈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단체를 유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미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나오고 남 당국에서도 나와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삐라 살포를 비롯한 인터뷰라든지 뭐 출판이라든지 이 배후에는 미국과 남 당국이 있다는 거 너무나 명백한 거죠. 객관적인 증거의 기초에서 확인된 사실들입니다. 네. 미남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동두천 캠프 K씨를 잔류시키기로 결정해 동두천 씨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1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점을 남코리아 군이 북핵 위협에 대응할 만한 독자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으로 연기한다고 46차 안보협의회에서 23일 미국과 남이 합의했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속적인 북의 핵미사일 위협 등 지역 내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미남은 미군 주도의 연합군 사령부에서 남코리아 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남코리아가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 그리고 전작권 전환 이후 남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남코리아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안 지속 능력을 제공, 국지 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남코리아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전략 자산 제공 및 운영 등 세 가지입니다. 또 전작권 전환이 실시될 때까지 미남 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유지하고 미 이사단 210 활용여단을 현재 있는 동두천 캠프 K씨에 잔류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전작권 관련해 갖고 박근혜가 정말 생각이 없다라고 최소한 이명박은 전작권 시기를 2015년까지 맞춰놨는데 박근혜는 아예 이완 시기까지 결정하지도 않고 부탁되고 미국한테 다리 붙잡고 사정하는 모습이 참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작권 하면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코리아 전 때 이제 이것이 어떻게 미군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그래도 좀 어떻게 되찾아보겠다고 했던 것을 이명박을 거쳐서 박근혜에 아예 이제는 거의 무기한으로 연기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언제쯤 되찾아오겠는지 박근혜도 공약에 내건 자주국방은 언제 실현되는지 정말 실현될 수 있는지 단순히 이제 작전권만이 아니라 그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휘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훈련된 전투력과 최첨단의 무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그런 것을 차근차근 준비해 갈 계획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눈이 있으니까 무작정 던져놨다가 막판에 가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연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는 뭐 무기를 산다든지 부대 이전을 취소한다든지 그래서 동두천이든 용산이든 난리가 났어요. 네. 지자체에서 기존에 세운 계획들이 다 틀어지게 됐으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남코리아의 자주국방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꺾인 거거든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러면서도 남 당국은 코리아 반도 정세를 전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상전 미국이 시키는 대로. 이게 도대체 뭐냐. 스스로 싸울 능력이 없이 전적으로 미군에만 의존하는데 분위기는 전쟁으로 끌고 간다. 우리가 멀리 갈 것도 없이 60년대, 70년대 베트남 전쟁만 봐도 자주 국방력을 갖고 있지 못한 남베트남 정권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단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더구나 북만이 아니라 일본도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코리아 반도 주변에 전쟁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조선시기 만렵처럼. 그렇게 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돼서 전쟁 성노예로 20만, 징병 징용으로 840만, 불과 100년도 안 되는데. 이게 바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고 이명박 정권이고 그 이전에 김영삼 정권이고 역대 군사 정권이고 이승만 정권이에요. 박정희는 말년에 핵무기라도 개발하려고 했죠. 그래서 미국 눈 밖에 나서 암살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설들이 있죠. 그런데 박근혜는 북핵을 가지고 세계를 돌아치면서 별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아까 국방위 성명에도 나오지만 북핵과 인권은 미국에 비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북을 고립압살시키려고 하는 두 가지 명분이에요. 그 앞장에도 역시 박근혜가 서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앞장에 아까 언급됐던 이른바 일부 탈북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전신이 평신이 그러니까 그 남측에서 군사훈련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길을 가던 두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었던 사건이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미군기지 주변에서 21세기 전쟁 성노예 같은 삶을 사는 이른바 양공주, 뭐 매춘부들의 안타까운 삶이 있고 그러다가 무참히 살해된 윤금이 바로 그 사건도 떠오릅니다. 이게 모두 남코리아에 미군이 존재하면서 생긴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미군이 남코리아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분단도 안 됐을 것이고 당연히 코리아 전쟁도 발발하지 않았겠죠. 아,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모스크바 삼성회의 결정도 기본적으로 이래요. 이 모든 걸 뒤집으면서 결국 코리아 반도를 전쟁 정세로 몰아간 세력이 누구인가? 그리고 미국은 코리아 전 때도 그랬고 소미, 미소 냉전 시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순히 북만이 아니라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노리고 있어요. 코리아 반도는 그냥 교두보일 뿐이에요. 마치 대륙을 사냥하기 위한 단검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을 분단시키듯이 일본을 분단시켜야 되는데 대륙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반도를 절반으로 나눈 거죠. 이거야말로 불합리 부조리의 극치죠. 이 중심에 미군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알아서 그 미군에게 작전권이라고 하는 군의 생명을 넘긴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남코리아 대통령은 통수권자가 아니에요. 허수아비죠. 조선이 왜 일본에 먹혔어요? 군 때문에 먹힌 거 아닙니까? 군력이 약해서 먹혔는데 아예 그 군대의 명맥을, 생명을, 존엄을 외국 군대에 알아서 바치고는 코리아 반도의 정세는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네. 그게 박근혜입니다. 전작권 얘기만 나오면 정말 많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은 이 내용이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또 추후 계기를 좀 보도록 하죠. 네. 다만 하나만 덧붙이면 어쨌든 우리가 클로즈트랙 비공개 경로도 다루고 신문으로 치면 행간을 읽는 그런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좀 덧붙이면 사실 미군 기지는 용산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7월 26일 새벽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직접 지도한 최첨단 전술 로켓 발사 시험은 정확하게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정거리로 보면 서울하고 평택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히려 서울 한복판이면 안전할 수 있어요. 북이 서울 시민들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으로는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용산기지에 남으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동두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거예요. 한강 이북은 대구경 장사포, 방사포의 사정거리다. 그래서 이제 옮긴다. 그런데 방사포로 열 발 맞든 미사일로 한 발 맞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방사포는 그 하나가 그렇게 위력이 강하진 않아요. 이건 넓게 때리는 데 초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얇게 때려요. 로켓탄은 적확하게 강력히 때리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깊게 때려요. 그러니 뭐 용산이나 평택이나 동두천이나 뭐 다른 데나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주남미군 자체가 인계철선이란 말이 나오듯이 그냥 인질이에요. 미국이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인질이기도 하지만 북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주남미군은 전격전, 입체전, 동시전으로 시작되는 전쟁에 의해서 삼면이 포위됐을 때는 그냥 코리아 반도에 갇힌 인질일 뿐이에요. 마치 이라크 전쟁에서 그린존 안으로 숨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처분만 기다리던 그런 미군들의 처지에 다를 바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도 제한핵전론을 강조하면서 그린존 얘기를 했는데 주남미군 기지는 그런 의미에서 남코리아의 그린존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 숨어서 북의 처분만 기다리는. 물론 이제 북은 이 미군들을 가지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이 이 경제봉쇄를 하려고 하는 것을 푸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군만이 아니고 남코리아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해당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미군 대사관 직원들, 외국인들의 탈출 러시가 기가 막힐 거예요. 코리아 반도는 내륙으로 통하는 통로는 없어요. 북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늘과 바다밖에 없거든요. 근데 북이 자랑하는 군력이 잠수함이잖아요. 바다는 그걸로 제압이 되고. 하늘은 최근에 김정은 최고 리더가 두 번이나 지휘한 비행기, 또 상반기 내내 집중했던 로켓탄 등 해서 뭐 특수위험 비행체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북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실제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뭐 영종도나 김포공항이나 뭐 김해공항이나 몇 군데 공항을 그냥 타격해버리면 그 민간 비행기가 뜨기 어렵고 군용기도 뭐 오산이든 군산이든 몇 군데 바로 초반에 타격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남미 사령관이나 주남미 대사도 탈출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1994년에 합의해서 2003년까지 10년에 걸쳐서 북에 경수를 지어주려고 했는데 구덩이만 파다가 만 것처럼 평택도 뭔가 새로운 주남미군 기지가 건설되는 듯 하지만 실제로 땅만 고르다 많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주남미군 기지들과 관련된 공개되지 않은 비밀 일종의 비공개 경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북이나 미국이나 서로 알고는 있지만 겉으로는 말하지 않는 물론 주남미군이 남코리아 정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래서 실제로 민중들의 항쟁이 발발하는 데는 장애 요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핵항모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군사전략적 가치로는 인질에 불과하지만 다시 말해 북의 입장에서는 별게 아니지만 항쟁전략적인 측면, 즉 남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라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설사 실질적으로는 인질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남이든 북이든 북이든 남이든 이 땅 위에 외세가 존재하면서 전쟁의 화근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하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략적으로 철수를 요구해야 된다. 한 번도 달리 생각하면 안 되고 계기마다 사사건건 제기하면서 일관되게 견지되어야 된다. 주남미군 철수는 보안법 철폐와 함께 양대 전략적 과제예요. 우리 코리아 반도의 자주화와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위한 주남미군 철수는 코리아 반도 전체의 민족 자주화 관련된 문제고요. 보안법 철폐는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문제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주남미군 철수와 보안법 철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또다시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면서 민족 자주에 역행하는 반민족적이고 반자주적이며 반통일적인 결정을 내린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가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그 세월호 특별법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부 조직법 혹은 이제 유병헌법 이런 것들을 함께 일괄 타결하는 그것도 이제 10월 31일 금요일 시한을 넘기지 않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막판에 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하고 유병헌법은 대체로 합의가 돼서 정부 조직법만 남았다고 하고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특검 후보군의 유가족 추천 한 명을 이제 허용하고 진상조사위에서는 이제 위원장을 이제 유가족이 추천하고 부위원장하고 이제 사무처장을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식으로 타협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흘러나온 내용이고 실제로 어떻게 공개되는지 끝까지 봐야 하고요. 또 다른 법들과 일괄 타결하게 된 만큼 그와도 어떤 또 연관이 있을지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끊임없이 유가족을 양보하게 만드는 구체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인데 끊임없이 타협하는 그리고 새누리당은 요지부동인 그러니까 결국은 새누리당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은 오히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진상을 은폐하고 책임자들이 면피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가족들을 비롯한 뜻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과정에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계속 농성하고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쥐고 있고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새누리당 측에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억지와 왜곡을 일삼으면서 여기에 수구보수 언론들이 변죽을 울렸고 국가정보원마저 민간 사찰을 했죠. 사면팔방으로 그렇게 유가족을 비롯 세월호 특별법을 제대로 제정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교란시키면서 기어이 자기 뜻대로 만신창이가 된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별법으로는 결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 책임자들이 처벌될 수 없다. 일부 진상만 드러나고 몸통이 아니라 깃털만 정리하는 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여태까지 그래왔듯이 또 지금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을 보니 그 내용을 보니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예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결국 이렇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막는 그 그릇된 행동이 결국은 유가족을 비롯한 광범한 시민들의 분노를 촉발시켜서 결국 대중적 항쟁을 재촉하는 계기, 동력만 될 뿐이다. 결국 잘못되는 게 계속 축적되면 계속 밀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폭발하게 돼 있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네. 어쩜 있으면 정확하게 공개될 것이고 내일이면 11월 1일 세월호 참사 200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10월 말 11월 초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남코리아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최근에는 뭐 김무성 발 개헌론이다, 헌법재판소 발 선거구제 변경이다 해서 정계가 따뜻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제대로 통과시키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분산된, 그것이 또 김무성이 노린 점 중에 하나죠. 정권의 진퇴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고비를 넘기려고 뭐 개헌이다, 선거구다, 뭐다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관심을 분산시키는 이런 와중에서 결코 잊지 않겠다고 하는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조건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 건너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박근혜 이른바 정권도 위태롭게 되고 마주 달리는 열차의 충돌도 가까워지고 있다. 연착륙을 경착륙시키고 있다. 앞으로 이 기만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에 대중적 항쟁의 폭발은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아도 전반적인 코리아 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은데 그 분란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남북 북남 관계가 개선이 아니라 파국으로 가고 전작권 환수마저 연기되면서 자주 국방도 어림없게 되며 공무원 연금이 계약되면서 전 공무원 노조가 분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보육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1% 부자들에게 감세하고 99% 민중들에게 증세하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조건에서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민생 파탄이 갈수록 심화되고 어느 순간에 폭발할 수밖에 없다. 매사가 이렇습니다.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정책이든 노선이든 모든 게 이래요. 그것을 개헌이니 뭐 선거구제니 이런 식으로 호도하면서 수구보수 언론들의 지원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는 잔머리는 언젠가 호되게 얻어맞으면서 근본적인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28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사 앞에서 100만 공무원, 500만 가족 생존권 파괴하는 새누리당 규탄 대회를 열고 밀실 논의 졸속 계약, 새누리당 연금 계약안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각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0여 명이 삭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공무원 노조 부산 본부에서는 30일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에 맞서 정치 후원금 기타 거부를 결의하고 전체 조합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부산 공무원 노조 한 조합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은 해마다 11월에 반강제적으로 세액 공제를 받는 10만 원씩의 정치 후원금을 냈다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일을 왜 하겠냐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할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국고보조금 지급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데요.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예, 역시 연금으로 표현됐습니다만 1% 감세, 99% 증세 정책이 일환이죠. 담뱃세 올리듯이. 연금을 계약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만큼 공무원 노조가 국회 가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에게 더 많이 지급되는 편법적인 정치 후원금 제도를 치면서 맞불을 놓은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공무원 노조가 얼마나 이제 지혜롭고 힘 있는 조직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투쟁하면 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는 가장 강력하고 전투적인 노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전국적이고 그 파급력이 커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공무원 노조를 건드리는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어리석음이 참 기가 막힐 정도죠. 철도 건드리고 보건의료 건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건드리고 진보정당 건드리고 또 북을 건드리고 그리고 건드려도 질이 좋지 않게 야비하다고는 좀 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아마 그 상대들은 그런 느낌도 받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북 비라살포 북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일부 탈북자들 그 북에서 했던 행동들이나 지금 남에서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을 봤을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공무원 노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책임을 희생을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예. 네. 오히려 지금 국회의원들은 이번 선거구제 얘기 나오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이러는 판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회에서 무엇을 했는가. 국회가 공전된 날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갈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그 공무원 노조가 국회의원들만 두고 하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 통째로 이래요. 과거 이명박 정권 때 그랬고. 그런데 어쨌든 주체적이고 변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무원 노조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핵심 세력을 투쟁으로 파업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누가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참으로 어리석다. 유대자본이 미제국주의 유럽제국주의가 이른바 3대 전략 삼각군 사동맹 아테판 나토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 이래서 중국과 러시아를 북과 밀착하게 만드는 것처럼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매우 어리석게도 공무원 노조를, 유가족들을 투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죠.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됐다고 하는데요. 1차와 2차에 걸쳐서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지점에 남코리아에서는 소위 말하는 양털깎기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3차 양적 완화가 종료된 시점에서 또다시 양털 깎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질문은 오늘 그 좀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이 스스로의 경제적인 위기 그것은 곧 정치 위기로 연결되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인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이 양적 완화지 돈을 찍어낸 거거든요. 네.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돼요. 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택스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미 국민들에게는 세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예요. 그래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도 같은 피해를 보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그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자원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 자원 사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이중 경제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재생산 과정이 미일 경제의 하청 경제화 되어 있고 산업 분야가 기형적인 수출 주도형의 남코리아 경제는 미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간에 결과가 좋지 않아요. 이런 정책을 피면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정성이 커요. 그래서 남코리아 경제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이른바 정권은 이명박 정권이 심화시킨 경제 위기를 증폭시키고 결국은 폭발시킬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게 재정위기거든요.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미국도 결국 돈을 찍어낸 만큼 정부가 FRB, 연방준비이사회로부터 돈을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지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빚을 집니다. 남코리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담뱃세를 올린다든지 공무원 연금을 계약한다든지 다 그런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코리아 경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 결과로서 민생은 파탄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큰 흐름이고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근저에 있는 째깍째깍 시침이 돌아가고 있는 시한폭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리한 분석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